날들 내일만 보며 버텨내기 어려운 하루인데 바람처럼 흩날리는 이곳은 마치 전쟁 같아 그래도 나는 달려본다 거친 저 바람 속에 들어간다 차가운 세상이 내 앞을 막아도 뜨거운 가슴으로 부딪힌다 서러운 인생에 눈물을 넣어도 오늘도 삼킨다 아쉬움은 뒤로 해도 가끔씩 눈물이 흐른다 너만을 바라보던 날들 그때를 추억하며 살아간다 차가운 세상이 내 앞을 막아도 뜨거운 가슴으로 부딪힌다 서러운 인생에 눈물을 넣어도 오늘도 삼킨다 힘겨웠던 지난 날 가슴에 남겨두고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